않을래요 그대 마음 모두 가지려 욕심내지 않아요 So I need you I will love you today Tomorrow and tomorrow Forever I love you 나의 귓가에 소금 달콤 속삭임 어찌 어찌 귀 기울여도 되나요 그대에게 주는 마음도 의심하면 안 돼요